나이지리아 부흥 진보당이 10일 역사적인 평양 선언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위임에 따라 전국위원장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전국위원장은 나이지리아 부흥 진보당이 역사적인 평양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 정당들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됐다고 하면서 우리 당은 평양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진보 정당들과의 단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